남조선 괴뢰 군부 깡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서남 해상에 침범하여 정상적인 근무 수행 중에 있던 조선인민군 해군 연락선을 향하여 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표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 보도와 총참모부 통첩장을 지지해서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가 5월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